속 페이지에 멀리 잡은 내일엔 먼 우주를 거슬러 나 똑같은 꿈 같은 목소리 따라 만나게 될 cosmic cosmic love 깊이 잠든 어느 별에서 너는 눈 비비고 깨면 내 품이야 밖엔 별이 내리고 oh, 이제껏 dream is gone 간절히 널 그리워한 걸 지금 이 시간이 내게는 다 꿈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나의 cosmic love 기억해 너만 아는 신호를 보낸 걸 결국 그땐 잘못 들은 것이 아닌 걸 늦은 밤 주파수 넘어 나 내게로 내게로 내게로 내게로 자꾸 목이 메이지 이유 없이 왜 이래 알 수 없던 것들 다 이제 멀지 않아 Love.